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나요? 공부를 잘하나요? 피아노를 잘 치나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나요? 재능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찬송을 부르며 알아볼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한가래 막대기 찬양 들어볼게요. 모두 바치니 하나님 쓰셨네. 와, 정말 성경 속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셨네요. 우리 모두도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신답니다. 다시 한번 이 곡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설명해 줄게요.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루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손 나귀 떡뼈 소년 도시락 모두 모두 바치니 하나님 쓰셨네. 성경 속의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키 작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덩치가 큰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무찔렀듯이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지만 나의 재능이 너무나 작고 다른 사람의 재능이 크다고 생각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작아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신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재능을 통해 놀랍게 이루실 일을 기대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 재능을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미움, 거짓말, 싸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먼저 믿으세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삼갈의 막대기 찬양 듣고 반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삼갈의 막대를 부를 때 성경인물이 나오면 박수를 치기로 할 거예요. 이렇게요.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루가의 바늘 라베 밧줄 신선하게 떡벼 소년 도시락 모두 모두 바치니 하나님 쓰셨네. 와, 우리 친구들 모두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찬양 가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 해피데이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 볼수 있겠죠? 선혜의 해피데이.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들어본 하나님은 나의 맘에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의미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린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해 여러분을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족, 형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재미있게 반복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게임은 이거예요. 양말을 신은 어린이가 이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겠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선생님은 양말을 신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양말을 신고 있는 친구들과만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그리고 또 다른 규칙이 있다라면 여자나 또는 남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어보는 규칙도 좋을 듯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다양한 방법을 정해서 말씀 암송을 통해 반복하면 더 즐겁게 할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잠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될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매우 아미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브라질 말로 내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하고 가까운 친구를 표현할 때 이름 대신 부르며 서로 안아주며 나누는 인사말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으로 들어보고 브라질의 종교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포르투갈의 식민 시절부터 로마 가톨릭교가 들어오면서 보편화가 되어서 전체적인 종교 분포를 보면 로마 가톨릭이 73.6%, 개신교가 15.4%, 무교 8%, 기독교 3%예요. 지금은 오순절 개통에 신앙이 급속도로 부흥하면서 건물마다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대요. 그런데 국민의 절반이 빈곤층이다 보니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신비로운 경험으로 치유되길 원하고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자신들의 필요를 대신 치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경향이 높아 이를 이용한 이단 교회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대요. 저런,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시간이네요.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함께 마지막에 아멘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라질의 어린이들이 토속신앙, 이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어린이 구원 찬송,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희망. 5살 때부터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한 허드슨은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실로 믿는 시간도 갖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중국으로 선교를 가라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고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또 중국에 대해 공부도 하며 언어와 문화도 익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중국 선교 준비를 하는 허드슨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 들어보아요. 허드슨이 듣게 된 바로 그 좋은 소식은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은 것이었어요. 중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해. 책을 불려줄 수 있는지 가서 부탁해봐야지. 허드슨은 그 목사님을 찾아가 부탁해보았어요. 왜 중국에 대한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싶은가? 라고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의 선교사가 되려고 말씀하셨어요. 허드슨은 대답했어요. 그러면 중국에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목사님은 궁금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듯이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허드슨은 목사님께 그 책을 빌려주는 것에 감사드리고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책을 읽으면서 중국에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다른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찬양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린이 구원 찬송, 군사로 전신갑주,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허드슨은 아버지가 가르쳐주시는 것보다 더 약에 대해 배워야 했어요. 그 책에서 중국에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허드슨은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맞아. 약에 대해 어디에서 더 배울 수 있을까요? 허드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자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하셨어요. 바로 그때 한 기독교인 외과의사에게 도우미가 필요했어요. 리처드 하드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의사는 허드슨을 돕는 사람으로 선택했고 허드슨은 짐을 꾸려 그 의사와 함께 살면서 일하기 위해 헐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하드 박사는 훌륭한 의사이고 인품이 좋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허드슨은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허드슨은 알지 못했지만 하디 박사와 일하는 동안 선교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아쉬워요. 뭘 배웠을까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어떤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허드슨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니 하나님께서 허드슨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기도를 통해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네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겠죠?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모두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루하루가 풍성하기를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